시골 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안녕하세요. 2009년 12월 4일 금요일 책 읽어주는 시장 박인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책이 땅 이름에 관한 책이에요. 땅 이름이 어째서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나 이제 그런 책인데요. 가게 이름을 짓거나 뭐 이럴 때도 어떤 특별한 이유를 들어서 이름을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꽃 이름도 모양이 초롱 같다고 해서 초롱꽃이라고도 하고 또 꽃이 코딱지 같다고 코딱지처럼 너무 작다고 해서 코딱지 나물이라고도 하고요. 또 열매는 팥처럼 생겼고 꽃은 배처럼 핀다고 해서 팥배나무라고 이름을 지은 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슬픈 이야기가 담긴 쑥부쟁이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있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책인데 책 내용인데 쑥부쟁이가 한 남자를 기다리다가 이제 그 사랑이 맺어지지 못하고 떨어져 죽어서 피어난 꽃이 쑥부쟁이지요. 그리고 며느리 미식께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일 보고 나서 밑을 닦을 때 줬던 풀이라고 해서 며느리 위식개라고 해요. 굉장히 가시가 많은 꽃은 많은 풀인데 꽃은 되게 예뻐요. 고마리하고 고마리라는 식물하고 닮은 꽃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런 풀들도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책은 5000년 우리 땅 이름 이야기 동네 방네 이렇게 제목이 지어져 있네요. 글은 김원석, 그림은 이광익 씨가 그렸어요. 근데 여기에는 처음에 마을에서 만나는 이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주로 서울 동네 이름이 나와요. 제가 혹시 나중에 성남의 지명에 관한 책이 나오면 그때 그걸 다시 읽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준비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서울과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 신라 스님 도선국사와 조선 스님 무학대사가 한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선의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데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무학대사가 신통하다는 소문을 진작부터 듣고 있던 태조는 조선을 세운 다음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의 삼도 관찰사에게 명을 내려 무학대사를 찾게 하였습니다. 삼도 관찰사는 여기저기로 알아본 끝에 황해도 곡산군 고달산 속에 두어 칸짜리 초가집이 있는데 거기서 무학대사로 보이는 늙은 중이 혼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고달산으로 들어간 삼도 관찰사들은 무학대사가 소문대로 신통한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벼슬아치의 상징인 관인을 소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관찰사가 아닌 척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초가집 앞에 한 늙은이가 잠방이를 입은 채 채마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관찰사들은 이 사람이 혹시 무학대사가 아닐까 하여 가까이 다가가 왜 이 깊은 산 속에 혼자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저 삼인봉이 있기 때문이요. 늙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삼인봉이 무엇입니까? 저 앞 세 봉우리가 삼인봉인데 여기에 집을 짓고 살면 삼도 관찰사가 관인 세 개를 이곳 나무 위에 걸게 될 것이라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라오. 늙은이가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삼도 관찰사들은 몹시 놀라며 제일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혹시 무학대사가 아니십니까? 늙은이는 조용히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가 무학대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찰사들은 무학대사를 모시고 그때 조선의 도읍이었던 개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조는 크게 기뻐하며 무학대사를 왕사로 대접하고 나라 일에 도움을 부탁하곤 했습니다. 1394년에 태조는 도읍을 옮기고자 조정의 대신들 및 풍수지리학자들과 함께 한양, 지금의 서울을 찾았습니다. 그때 태조는 일의 책임을 무학대사에게 맡겼습니다. 아, 자, 이제 무학대사가 무학대사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무학대사의 일화가 다시 또, 다음 이야기로 전해지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읽어드릴게요. 신지가 부릅니다. 질창발기 수없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지 keep, keep, keep, keep going nobody hold me down 실수는 okay 포기는 no way 일단 누르대봐 no pain no gain we can't do it, do it. 시작이 bad oh. right now 노래 참 흥겹고 좋지요? 다음 읽어드릴게요. 무학대사가 새로 옮길 도읍의 중심지가 될 만한 곳을 찾아 돌아다니던 어느 날입니다. 남쪽으로 한강이 내다보이는 무학산에 올라가 지리를 살피고 난 무학대사는 평지로 내려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소를 타고 지나가다가 채찍을 들어 소를 때리며 이놈의 소 미련하기가 꼭 무학 같구나 좋은 곳은 모두 버리고 엉뚱한 곳만 찾아가고 있으니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닙니까? 지리를 살피기에 골똘하던 무학대사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노인이 아니다 싶어 무학대사는 재빨리 그 노인을 따라가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저 무슨 말씀이신지요? 노인의 말과 태도가 좀 불쾌하긴 했지만 새 도읍지를 옳게 정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일쯤은 마음을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힐끗 무학대사를 내려다보더니 채찍을 들어 서북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심리를 더 가서 찾아보슈. 그 말을 듣고 무학대사는 자기가 지금껏 돌아본 이곳이 도읍의 중심지로는 알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학대사는 노인이 가리킨 대로 서북쪽으로 10리를 더 들어가서 뒷산이 높고 주위가 아늑한 북한산 아래 곧 지금의 경복궁터를 중심으로 새 도읍지를 정했습니다. 무학대사가 이상한 노인을 만난 마을은 10리를 더 가서 찾아보라는 말을 한자로 써 왕십리라고 불린답니다. 그때 소를 타고 가다가 무학대사에게 10리를 더 가서 찾으라고 일러준 노인은 우리나라 풍수지리에 헌한 도선국사의 혼령이었다고 합니다. 도선국사는 신라 효공왕 2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혼령은 이 나라를 잊지 않고 돌봐주러 나타난 것입니다. 마침내 한양이 새 도읍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둘레에다 새 도읍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성벽을 쌓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경계를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 한양 주위에 마치 성 모양으로 선을 그은 것처럼 빙 눌러서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울, 즉 눈 울타리처럼 저절로 금이 그어져 한양의 경계를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모양으로 눈이 내린 곳, 곧 설울에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동대문, 남대문을 비롯한 사대문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한양이란 이름 대신에 설울이라 부르다가 오늘날처럼 서울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뭔가 이게 운명처럼 하늘의 뜻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조금 많이 지어진 듯하기는 하죠.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왕십리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주소는 서울시 성동구 상왕십리동과 하왕십리동입니다. 성동구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서울 동부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뭐 왕십리 재개발 지역으로 이제 도시명 뉴타운 시범단지로 선정되어서 이제 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임주리가 부릅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아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다음 읽어드릴게요. 태조의 근심과 망우리.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태조도 세월이 흐르자 점점 늙어갔습니다. 나이가 들자 꼭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조 자신이 죽은 뒤에 편히 쉴 수 있고 또 후손들을 번창하게 해줄 외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에 밝고 풍수에 능통한 사람이 있으면 대궐로 오라. 태조는 이러한 방을 나라 안에 곳곳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방을 보고 전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직관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직관이란 풍수설에 따라 집터나 외자리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사람입니다. 집터나 외자리의 방향, 지형 등이 좋고 나쁨에 따라 복을 받거나 재앙을 받는다는 풍수설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태조는 직관들을 여기저기 보내 좋은 맷자리를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몸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다니며 찾은 곳이 지금의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동구릉터입니다. 어느 날 직관들과 신하들을 거느리고 맷자리를 찾던 태조는 기쁜 마음으로 동구릉터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아, 참으로 좋은 터로구나. 명당이야. 이 자리라면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가 있겠구나. 태조는 그 터가 아주 좋은 명당 자리라는 것을 확인하고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동구릉 주위를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로 넘어오는 고개에서 가마를 멈추고 잠깐 쉬었습니다. 저녁 노을 어리는 맷자리를 멀리서 바라보며 태조는 중얼거렸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것으로 오랜 근심을 잊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태조가 잠시 쉬었던 고개 이름을 근심을 잊은 고개, 즉 망우리 고개라고 하고 그 마을 이름을 망우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태조는 이렇게 자기 맷자리를 정하고 근심을 잊게 되었다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같이 묻히고 싶었던 자기가 사랑하던 그 왕비 두 번째 왕비의 곁에는 묻히지 못했지요. 태종이 그 두 번째 왕비가 죽은 후에 아버지 옆에다가 묻어두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태종은 자기 어머니 곁에는 자기 어머니는 평양 그 개성 쪽에 있기 때문에 묻어줄 수 없고 또 한양으로 천도한 뒤에 얻은 새 왕비, 새 어머니는 자기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로 또 태조 옆에 묻히지 못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몇 자리로 구하고 마음 편하게 이제 근심을 잊었구나 했는데 좋은 자리에는 묻히지 못한 것 같아요. 자, 백지영이 부릅니다. 잊지 말아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차가운 바람이 손끝에 스치면 들려오는 그대 웃음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울고 또 울어요 입술이 굳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드라마 아이리스의 주제가지요. 많이들 들으셨 잘 들으셨어요. 성형 수술을 좀 해줘. 자, 다음은 신통력을 가진 남편과 박석거리. 마포구 신수동 동사무소 뒤쪽 삼거리 부근은 박석거리로 불립니다. 잘 지잔 돌이 많이 깔려 있어 그렇게 불러왔다고 합니다. 이곳에 박석, 박석은 작은 돌멩이를 말하는 건데요. 박석이 깔리고 박석거리라는 이름이 생긴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옛날 이곳에 시부모와 아들, 며느리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 아들은 신통력이 있고 힘이 센 장사였습니다. 하루는 시부모가 큰 굿을 구경하러 노들에 가고 며느리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갔던 아들이 집에 들어와 보니 아내는 굿 구경을 못 가서 퍽 서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이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굿 구경 가고 싶지 않소? 가보고 싶지만 어디 갈 수가 있어야지요. 걱정 말구려. 내가 구경을 시켜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구려. 아내는 순순히 남편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행주치마를 아내의 머리에 뒤집어 씌워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손바닥에 아내의 두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손바닥에 두 발을 올려놓으니 온몸이 갑자기 공중에 뜨는 것과 같고 귓가에 바람소리가 윙윙 들렸습니다. 잠시 뒤 아내는 땅 위에 내려졌습니다. 머리에 쓴 행주치마를 벗으니 어느새 구슬하고 있는 노들강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과 함께 굿구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남편은 올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하고 싶던 굿구경을 어른들 모르게 감쪽같이 하고 돌아온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자기 남편의 신통력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랑삼아 남편의 신통력을 이웃 안학네에게 말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 이야기는 마을 안학네들의 입과 입을 통해 번져나갔습니다. 옛날에는 괴상한 힘이나 도수를 가진 사람이 태어나면 난리를 일으킬 것을 염려하여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도 아내를 위해 한번 사용한 신통력 때문에 관가로 잡혀갔고 결국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시체는 고갯마루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관리들이 남편의 시체를 던져놓자 갑자기 용마가 나타나 큰 소리로 울며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 용마는 바로 남편이 변한 것이라 합니다. 이때 용마의 발굽에 큰 바위들이 부서져 잔돌이 되어 땅에 깔렸기 때문에 얇을 박자, 돌 석자를 써서 박석고개 또는 박석걸이라는 이름이 생겼답니다. 아, 말 한번 잘못했다가 남편을 잃게 된 이 아내는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까요? 아, 이렇게 말 한번 어떤 일에 잠깐 실수를 해서 아내를 잃은 옛날 이야기도 있죠. 우렁각시나 뭐 이런 전설의 고향 같은데 이야기를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자, 그럼 노래 한 곡 또 들을까요? 주얼리가 부릅니다. 네가 참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암동, 자식 낳기를 빌던 부암동. 서울 창의문 밖 세검정 부근에 부암동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길 가장자리에 거북이 모양과 비슷한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바위 오른쪽과 왼쪽에는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부인들이나 아들을 낳고자 하는 아낙네들이 몰려와서 조그만 돌멩이로 바위를 문질렀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좋으니 자식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아들을 못 낳으면 시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들 하나 꼭 첨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조그만 돌멩이를 갈아 거북이처럼 생긴 바위에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예로부터 거북이는 오래 사는 영물이라 영험이 있는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조그만 돌멩이가 거북바위에 딱 붙으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돌멩이를 바위에 붙이려고 돌멩이로 바위를 수없이 문질러댔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돌멩이를 붙이는 바위, 즉 붙일 붓자와 바위 암자를 써서 부암이라 부르고 그 동네 이름을 부암동이라 하였답니다. 이 부암동에는 조선 초 안평대군이 지은 무계정사와 흥선대군의 별장이었던 석파정 등의 문화재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 돌멩이를 바위에 돌멩이를 붙이는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바위를 어떻게 붙였을까요? 바위에 돌멩이를. 이 부암동 근처에는 그 예전에 그 드라마 커피 프린스라는 그 공유가 나왔던 TV 드라마에서 유명해진 카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그 관광객들도 많이 온다고 해요. 일본인 관광객들도. 그래서 그 부근에 주차장을 만들자는 막 그런 말도 있는데 관청 쪽에서는 만들자고 하고 그 동네 상인이나 관청들은 만들자고 하는데 또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부릅니다. 사인. 마음이 없던 매일 데이터 시간은 또 틱톡. 노래 잘 들으셨어요? 요즘 많이 나오는 노래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 예. 다음 거 읽어드릴게요. 한 명의 정자가 있던 압구정.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은 조선시대 때 이곳에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압구정 정자가 있는 곳은 한강을 잘 볼 수 있는 경치 좋은 곳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빼앗는 데 도움을 주어 정난 공신 등 네 번이나 공신지위에 오르고 자기 두 딸을 왕비로 바쳤던 한명회. 그는 조선 개국 당시 명나라에 파견되어 조선이라는 국호를 확정짓고 돌아온 한상질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한명회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번번이 실패하다 38살이 되던 해인 1452년에야 겨우 조상의 덕으로 경덕궁직이라는 벼슬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사와 책략에 뛰어나고 과단성 있는 성품의 소유자였던 한명회는 친구 권남으로 하여금 수양대군을 찾아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는 거사를 논의하게 합니다. 그리고 권남에 의해 천거되어 수양대군 책사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명회가 없었으면 계유정난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명회는 자기 자신을 중국 송나라의 승상 한충원에게 비기고 권력이나 부귀 영화만을 탐내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 다 버리고 강가에서 살며 갈매기와 논인다라는 뜻으로 압구를 호로 삼고 한강 건너 경치 좋은 곳에 자기의 호를 따서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지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오면 이 정자에서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어 사신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임금 행차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용봉 차이를 쳐서 중신들에게 규탄을 받아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재물과 권세에 빠져있던 한명회 때문에 압구정에는 전국 팔도의 관료들이 보내는 진상 행렬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자 이름과는 달리 압구정 부근에는 갈매기가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뜻있는 선비들이 풍자한 시가 여러 편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명회를 비판하는 선비들은 친할 압자 대신에 누를 압자로 바꾸어 압구정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명회가 당시 실세로 자리를 잡았던 한명회가 정자를 지었던 자리라 하여 압구정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네. 백성들은 그가 한가로이 노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시지요. 자, 성시경이 부릅니다. 거리에서.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날아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내 살아나는 설레임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순간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아직 나를 생각할지 또 그녀도 나를 찾을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다음에는 여기서 가까운 동네에요. 서울에 있는 잠실, 뽕나무밭 잠실. 뽕나무는 해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해가 돋는 나라를 부상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쪽에서 보면 동쪽에 있기에 이련이 쓴 삼국유사를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부상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에는 해를 상징하는 뽕나무를 먹는다고 하여 누에를 하늘의 벌레인 천충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충을 먹여 기르는 뽕잎을 하늘의 이파리인 천엽이라고 했습니다. 또 뽕나무를 하늘에서 내린 나무라 하여 천목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 많은 빌딩들이 우뚝 솟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뚝 솟은 것은 남산입니다. 남산은 생긴 모양이 누에 같다 하여 잠두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서울에 큰 누에가 있으니 이 누에를 먹이려면 꽤 많은 뽕잎이 있어야 했습니다. 뽕밭을 많이 만들어야 그 큰 누에가 배를 골지 않을 것이고 큰 누에 배가 불러야 서울이 번창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옷감이 귀했던 때였던 만큼 비단실을 만들어내는 누에를 많이 기르도록 하고자 하는 정책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뽕나무 밭을 많이 만들고 곳곳에 누에를 기르게 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에 뽕밭을 만들어 뽕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은 강동구와 강남 일대에 동잠실,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에 서잠실을, 성북구 성북초등학교 앞부근에 선잠단을, 남쪽 여의도 부근 밤섬에 남잠실을 두었던 것입니다. 또 잠실에 뽕나무가 싱싱하게 잘 자라야만 나라가 평화스럽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성종 2년 때에는 해화문 밖의 선잠단을 쌓아 선잠제라는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또한 왕비가 직접 뽕을 따는 친잠례를 베풀어 누에 기르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양잠을 크게 장려하였습니다. 현재 서초구 잠원동도 조선시대에 잠실이 있던 지역으로 구한 말까지 3,400년 된 뽕나무가 살아있었으나 현재는 나무가 죽고 밑동 부분만 남아있어 그것을 서울시 기념물 제1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잠두봉, 남산은 아직도 잠실벌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뽕나무 대신에 아파트로 빽빽한 잠실, 그 옛날 뽕나무가 싱싱하게 자랐기에 세계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올림픽 경기가 그 자리에서 열렸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 누에는 참 많이 먹더라고요. 이파리를 주면은 금방 갉아먹어버리고 또 많이 싸기도 하더라고요. 먹은 만큼 싸야겠죠.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테니까. 아, 이렇게 임금들도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조금씩 경험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잠실에 가서 왕비가 직접 친잠례를 베풀기도 하고 또 경복궁 그 궁궐 아닌가 궁궐 아닌지 궁궐 근처에도 또 논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왕이 또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잠깐씩 체험을 해서 많이 느끼고 훌륭한 정책을 펼쳤다면 좋은 왕이겠지요. 그런 분들이 또 몇 분 계시지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초콜릿 러브.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만지고 싶어 나만 가지고 싶어 초콜릿 러브 요소 같은 새로운 매력 거부할 수 있겠니 도도하게 지침하게 널 감추고 있어 이런 느낌 처음인걸 빠져버렸죠 Ooh. I got you babe I call it chocolate love 너를 원해 가질래 달콤 달콤 chocolate love 멋지던 말로 부족한 걸 모두가 놀랄 거야 쓰러질 거야 Chocolate love Brand new world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걸 무심하게 날카롭게 유혹하고 있어 이런 느낌 처음인 걸 난 녹아버렸죠 Ooh. I got you babe I call it chocolate love 너를 원해 가질래 I got you, babe. I call it chocolate. 다음에는 이제 경기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지명입니다. 화석정과 율곡리, 임진강 나루 절벽 위에는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자를 화석정이라 부릅니다. 율곡 이 선생은 외갓집이 있는 강릉 오죽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 파주로 와서 머무르며 바로 이곳 화석정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외적의 침입이 있을 것이야. 율곡 선생은 몇십 년 뒤 전쟁이 있으리라 미루어 짐작하고 조정에 나가 미리 군사를 많이 길러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하들은 외적이 어떻게 한양까지 쳐들어오겠느냐며 율곡 선생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율곡 선생은 공부하는 틈틈이 하인들을 시켜 정자에 기름칠을 해두었습니다. 임진년 5월 외적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외적이 한양 근처까지 침입해오자 선조 임금은 할 수 없이 압록강가에 있는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선조 임금의 피난 행렬이 임진강에 이르렀을 때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신하들은 배를 찾지 못하고 허둥댔습니다. 뒤에서는 왜군이 쫓아오고 있어 빨리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화석정에서 불이 나더니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저게 웬 불이냐? 선조 임금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율곡이 공부하던 화석정이 온데 불이 났사옵니다. 재빨리 달려갔다 온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혹시 외적의 짓이 아닌가 하고 모두들 걱정하다가 한시름 놓았습니다. 전하, 저 불빛 덕분에 배가 보입니다. 사공도 전하를 보았는지 이쪽으로 오고 있사옵니다. 그래, 저 불빛이 우리를 구했구나. 선조와 신하들은 다행이라 하며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선조 임금은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화석정에 왜 불이 났을까? 피난에서 돌아온 선조는 그 일을 이상하게 여겨 신하들에게 알아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이 알아온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그 불은 율곡 선생의 자손들이 놓은 것인데 율곡 선생의 유언에 따른 것이라 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여러 세력들의 대립으로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일본을 통일하고 정전을 잡게 되면 틀림없이 일본 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침략하리라 여긴 율곡 선생은 머지않아 나라가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결국 임금님도 피난을 가게 될 텐데 한양에서 아침 일찍 떠나도 저녁 무렵에나 이곳에 다다를 것이니 정자를 태워 환히 비추면 임금의 피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틈틈이 정자에 기름칠을 해두었고 자손들에게 유언까지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율곡 선생이 해둔 기름칠 덕분에 비가 몹시 내리던 그날 밤에도 정자는 활활 타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조 임금은 율곡 선생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을 무척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그의 슬기로움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에 감탄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선조 임금은 불에 탄 화석정을 옛 모습 그대로 다시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율곡 선생이 머무르던 마을 이름을 선생의 호를 따서 율곡리라 부르게 하였답니다. 예, 율곡 선생은 예. 언젠가 외적이 외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10만 양병설, 10만의 군대를 키워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누구도 귀담아 듣지는 않았었지요. 그리고 임금은 일본군에게 쫓겨서 먼 곳으로 피난을 가기도 하고요. 이런 아무튼 임진왜란은 조선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경복궁도 다 불이 타고 그리고 그 뒤로 경복궁이 재건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죠. 근데 경복궁은 한 나라의 첫 번째 세워진 궁궐이기는 한데 많이 쓰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오랫동안 쓰이지 못하다가 나중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재건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가 지금 또 복원 사업으로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찾아 나가고 있지요. 자,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이 땅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자, 노래 마지막 노래 들려드립니다. 김종국이 부릅니다. 어제부터 수 있나요? 나 자신보다 아낄 수 있나요? 그 누가 내게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요. 나의 사랑 그대죠. 약속하지 않을 거예요. 행여 잠시라도 하지 않아요. 심장보다 먼저 멈출 사랑이면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사랑합니다. 아프도록 소중한 사람 처음입니다. 그댈 만나려고 이렇게 행복하려고 많이도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